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의 오랜 역사에서 더없이 준엄한 투쟁의 시기였으며 위대한 전변이 이룩된 영광스러운 승리의 연대였습니다. 총결기간 조선노동당은 유례없이 엄혹한 환경 속에서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주체적인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혁명화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루고 조국 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놓았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당과 인민도 겪어보지 못한 간과하고도 험난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는 과정에 우리 당은 자기 사상과 위협의 정당성과 불패성에 대하여 깊이 확신하게 되었으며 당을 따라 영원히 주체의 한 길로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각오와 의지는 더욱 굳세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영웅적인 투쟁으로 자랑찬 위훈을 새겨온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가슴 벅찬 승리자의 자부심을 안고 당 제7차 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는 온 사회의 김일성, 김종일 주의와의 기치 높이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는 데서 역사의 분수령으로 될 것입니다. 동지들, 총결기간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 선군혁명 노선을 틀어지고 주체혁명 위협 수행으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적인 대정치 풍파와 겹사인 난관 속에서 우리 혁명을 주체의 한 길로 향도해온 백성의 기치였습니다. 선군정치는 우리 당과 인민이 준엄한 난국을 뚫고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게 한 승리의 보험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헌신적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랑찬 승리가 이룩되고 주체혁명 위협의 완성을 위한 만년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동지들, 사회주의 위협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협이며 제6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혁명 세력과의 치열한 투쟁 속에서 전진하는 혁명 위협입니다. 총결기간 조선노동당은 전대미문의 엄혹한 시련과 난관 속에서 사회주의 위협을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침이 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 변혁하여 우리 혁명의 정치, 군사적,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는 데서 역사적 이정표로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당 제6차 대회가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에 따라 전 당과 전 군을 주체사상화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어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쳐 사회주의 위협의 주체를 튼튼히 다지었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주체와 현대화, 과학화를 전략적 노선으로 틀어주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 목표 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80년대 속도 창조 운동이 불길 높이 당제 6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사회주의 우월성을 높이 발향시키며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로 되었습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 밑에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이루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지난 세기 말 세계적인 반사회주의, 반혁명의 역풍 속에서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배신자들이 책동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연이어 무너지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지었으며 이를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이 반사회주의 공세는 사회주의 보루인 우리나라에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사상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조성된 준엄한 정세에 대처하여 제국주의자들이 반혁명적 공세를 혁명적 공세로 짓부셔버릴 단호한 의지로 사회주의 위협을 옹호 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과감한 투쟁을 조직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적인 사상 공세로 제국주의자들이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과 리념을 옹호 고수하고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를 굳건히 다지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좌절과 반사회주의 사상 저류의 역풍 속에서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리사이고 정의이며 그 승리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과학 이론적으로 론증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사회주의 종말에 대하여 떠드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상 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변화된 국제적 환경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정치 사상 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과 함께 사회주의 건설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본태를 고수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나갔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 변함없이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기초하여 우리 당은 주체 사상의 기치, 사회주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 위협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갔습니다.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 사회주의 위협이 주체의 궤도를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조국 통일의 밝은 전망이 열리고 있던 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위대한 수령님을 뜻밖의 잃는 청천벽력 같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 서거하신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대의 슬픔이고 상실이었으며 우리 혁명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민족의 대국상 후 우리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정치 군사적 압력과 전쟁 도발 책동, 경제적 봉쇄는 극도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혹심한 자연재해까지 겹치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형언할 수 없는 시련과 난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 운명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역사에 유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세계가 조선의 운명에 대하여 우려하고 제국주의 반동들이 어리석게도 우리의 노선 변화와 체제 붕괴에 대하여 떠들던 시기,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 위협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끝까지 계승 완성해 나갈 철석의 의지를 단호히 선언하시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오로지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대로 현명하게 영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위협을 계승하여 조선혁명의 백승의 진로인 선군혁명 노선을 확고히 견지하여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선군정치는 총대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군사를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에 의하여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는 김정일 동지식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입니다. 선군정치에는 혁명의 총대 외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혁명의 승리도 있다는 선군혁명의 원리가 구현되어 있으며 혁명은 오직 자기 힘을 강화하고 자체 힘으로 하여야 한다는 자력자강의 정신과 우리 당의 드팀없는 반제자주적 입장, 혁명적 원칙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선군은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며 선군정치는 주체의 기치 밑에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 온 우리 혁명의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선군정치 방식이 창조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과정에 다져진 정치사상적, 군사적 힘이 있었기에 선군의 위력이 높이 발양되고 주체혁명의 새 시대, 선군시대가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의 위협에 충실한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시고 선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끄시었습니다. 우리 당은 선군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면서 국방 위주의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분야를 선군의 원칙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방공업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적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엄혹한 시기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우리의 국방공업을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공업으로 더욱 튼튼히 강화 발전시키셨습니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마련된 주체적 국방공업은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 성세를 튼튼히 보유할 수 있게 한 담보로 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선군정치 전 행정에서 반제 자주적 입장과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반제 자주적 입장과 사회주의 원칙은 혁명적 당이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 입장, 근본 원칙이며 이것은 혁명과 반혁명, 사회주의와 기회주의를 가르는 세금속입니다. 반제 자주적 입장,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지난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우리 당과 인민 앞에 자주적 인민으로 존엄 있게 사느냐, 또다시 제국주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사생결단의 문제로 첨예하게 나선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정세가 엄혹할수록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총대의 위력에 의하여 반제 자주적 입장과 사회주의 원칙을 견결히 지킴으로써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 길로 확신성 있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우리 당은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들이대면 대포를 내대는 초강경 대응으로 제국 지지자들의 횡포한 압력과 도전을 단호히 제압 분쇄하였으며 우리 주변에서 어지럽게 불어오는 부르주아 자유화 바람과 개혁개방 바람도 선군 총대의 기상으로 날려버리며 우리가 선택한 사회주의 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하였습니다. 냉전 종식 후 적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전횡에 기가 눌려 원칙을 저버리고 타협과 굴종의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반제자주적 입장과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하여 온 조선노동당의 투쟁 경험은 제국주의와의 힘의 대결전인 시대인 오늘 반제자주 사회주의 원칙은 말이나 글로서가 아니라 오직 강력한 총대에 의해서만 지켜지고 고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무적필승의 총대의 위력으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당은 강력한 군사적 힘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 세력들이 가중되는 군사적 압력과 침략 책동을 걸음마다 여지없이 짚부셔버렸습니다. 제국주의 반동들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제재와 봉쇄 책동에 매달리면서 우리나라를 핵 선제 타격 대상으로까지 정하고 침략 책동에 광분하였지만 선군의 위력으로 철의 성세를 이룬 우리 공화국을 추호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나라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의 운명을 침해하고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로고라되는 군사적 공갈과 침략 책동에 단호히 맞받아 나갔으며 전당 전군 전민을 정의의 조국 보이전 사회주의 수호전에 총궐기 시켰습니다. 당의 둘이 일심단결하여 한결같이 일떠선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우리는 장기간에 걸친 치열한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연전연승을 이룩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였으며 조국의 안전과 자주권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끊임없는 전쟁 도발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을 전쟁에 참화해서 구원함으로써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의 수호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전쟁의 참화가 그치지 않고 여러 나라 인민들이 살 길을 찾아 방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쟁의 포성이 한 번도 울리지 않았으며 우리 인민들은 비록 생활이 유족하지는 못해도 전쟁을 모르는 속에서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선군 정치의 덕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이룩한 최대의 공적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준엄한 투쟁 속에서도 승리의 신심도 높이 조국 본회의 앞날을 내다보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줄기차게 투쟁하여 사회주의 유업을 새로운 단계로 전진시켰습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리상이고 예본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때 대한 새로운 경제건설 노선을 제시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회로 전체 군대와 인민을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주력군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에서 발휘된 혁명적 군인정신을 온 사회가 따라 배우도록 한 우리 당의 선군용대에 의하여 혁명적 군인 정신을 구현한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성광의 봉화가 타올랐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운이 창조되었습니다. 선군혁명 용도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 나감으로써 우리 당은 총대를 틀어지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세계적인 강국을 일떠세울 수 있다는 진리를 확증하고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사회주의 유업 수행이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놓았습니다. 조선노동당이 영도 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를 우두머리를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유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온 것은 역사의 기적이며 이것은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동지들, 주체혁명 위협 수행에서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선군정치가 열어놓은 승리의 길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가 힘차게 전진하고 있던 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천만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을 잃는 민족의 대국상을 또다시 당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잃은 피눈물의 언덕에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당 중앙의 둘이 굳게 뭉쳐 장군님의 생전에 구상관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 결연히 떨쳐 나섰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 유업 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조직 영도하였습니다. 역사적인 당 제4차 대표자회의를 계기로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높이 들고 나가려는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수령의 유훈 관철전으로 당원들과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혁명위협 계승이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 요구에 맞게 혁명의 향도적 영향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는 한편 당 안에 강철같은 기강과 규율을 확립함으로써 당의 전투력과 위력을 백방으로 높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 노선은 급변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며 핵무력을 중추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노선입니다. 당의 전략적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반제 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우리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길 수 있는 위력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염원대로 부강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운동을 조직전개하여 조국 번영의 새 시대를 펼치었습니다. 우리는 당 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이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을 틀어주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 만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령의 유훈 관철전, 당정책 옹의전을 과감히 벌려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조선 속도를 창조하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내달리는 말리마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 당의 펼쳐지고 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염원하시던 사회주의 강국을 우리 힘으로 반드시 일떠세울 수 있으며 주체혁명위협의 최후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굳은 신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은 과학이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견지해 오신 자주적인 혁명 노선과 혁명 방식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길에 우리 혁명의 승리가 있고 민족 만대의 번영이 있다는 바로 이것이 총결기간 사회주의 위협을 전진시키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 주되는 총화입니다. 전대미문의 험로 역경 속에서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축켜들고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의 영웅적 투쟁은 성스러운 우리 당 역사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동지들, 총결기간 사회주의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었으며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만년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일심단결의 정치사상 강국, 불패의 군사 강국을 일떠세운 것입니다. 사상과 정치는 사회생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따라서 사회주의 정치사상 진리를 튼튼히 다지고 정치사상적 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조선노동당은 주체의 사상론과 일심단결의 혁명철학, 자주의 정치 노선을 구현하여 우리나라를 존엄 높은 사회주의 정치사상 강국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시종일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주고 사상교양사업,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우리 당, 우리 제도가 제일이고 우리 사상, 우리 위협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 견결한 혁명투사들로 억세게 키웠습니다. 제국주의 반동들이 이색적인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우리 내부에 들이밀어 혁명대오를 변질화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지만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온 사회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천만 국민이 투철한 혁명보위 정신과 견결한 사회주의 수호정신을 지니고 김일성 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거창한 변혁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불패의 사상강국으로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전 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실현한 것은 총결기간 우리 당이 이룩한 커다란 성과이며 업적입니다. 수령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혁명철학입니다. 장군님께서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사상을 내놓으시고 노숙한 영도예술로 전당과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실현하시었습니다. 우리 당은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 대중에 의거하여 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전당이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 복무하며 인민에게 의거하여 투쟁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인민사랑의 정치, 인덕정치에 의하여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사회의 정치적 안정이 보장되었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가 공고화되었습니다. 수령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 사랑과 의리로 굳게 결합되고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이 되어 생사운명을 같이 해나가는 여기에 우리식 사회주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불패의 위용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자주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어 나가고 있는 데서 뚜렷이 과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이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며 당과 국가 활동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 때를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정치 무대에서 존엄 높은 정치 강국으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을 당당히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혁명연대의 전기간 청년 중시를 전략적 노선으로 들어주고 청년들을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움으로써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청년 문제 해결의 근본으로 틀어주고 청년교양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청년동맹의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맡겨 실천투쟁 속에서 청년들을 억세게 키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이 맡겨준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를 훌륭히 건설하여 조선 청년의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자강의 힘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미제와 구추종 세력들이 머리 위에 철퇴를 안겼습니다.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청년전위들이 창조한 백두산 영웅청년정신은 오늘의 시대의 정신입니다. 청년들이 당의 권위를 앞장에서 옹이하고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믿음직한 전위대, 창조의 고인들로 튼튼히 준비된 것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 사상과 노선이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세입니다. 세계적인 난문제로 되고 있는 청년 문제, 혁명의 계승자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청년강국을 일도 세운 것은 우리 당의 긍지이고 커다란 승리입니다. 청년강국을 건설한 것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활력있고 희망이 넘친 주체의 정치사상 강국으로서 그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게 되었습니다. 총결기간 조선노동당이 이룩한 특출한 성과는 전군혁명노선, 자위의 군사노선을 관철하여 우리 조국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강화 발전시킨 것입니다. 우리 당은 선군혁명의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군사강국 건설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주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당의 영도 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가 철저히 서고 당중앙결사옹의정신, 총폭탄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강군으로 주체혁명 위협 수행의 주력군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굳게 뭉친 진종한 전우부대, 동지부대로 강화 발전되었으며 혁명적 군풍과 강철 같은 군기가 확립되고 정규화적 면모를 훌륭히 갖춘 최종의 전투대우로 위용 떨치고 있습니다. 전군에 타오른 백두산 훈련 열풍 속에서 인민군 장병들이 김일성, 김정일 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실전 능력을 지닌 일당백의 싸움꾼들로 자라났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제국주의 침략 세력도 일격의 경멸 소탕할 수 있는 우리식의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혁명 무력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인민군대는 혁명적 군인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 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강군의 기교와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영도 밑에 인민 내무군은 당에 충실한 혁명적 무장력으로 조국과 인민의 믿음직한 보위자로 상성 강화되어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결기간 국방공업과 국방과학기술 부분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국방공업과 국방과학기술 부분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국방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식의 새로운 주체무기 개발 사업을 힘있게 벌려 국방공업 발전에서 최첨단 돌파의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며 국방공업 부분에서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식의 첨단무기 장비들을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핵무기 연구 부분에서는 세 차례 지하 핵시험과 첫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미제 피비린내는 침략과 핵위협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국방공업은 적들이 그 어떤 현대적인 무장장비도 일격의 진무기에 버릴 수 있는 위력한 무장장비들을 생산 보장하는 자립적 국방공업으로 혁명공업으로 강화 발전되었습니다. 첨단 수준에 올라선 주체적 국방공업이 위력 앞에서 적들은 실제로 공포에 떨고 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강력한 국방력, 전쟁 억제력의 보호를 받으며 삶에 대한 걱정 없이 필승의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 건설에 떨쳐 나서고 있습니다. 온 사회의 총대 중시, 군사 중시 기풍이 확립되고 민간 무력의 싸움 준비 완성에서도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가 군사를 제1국사로 여기고 군사의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나가며 전체 인민이 결전의 시각에는 전민항전으로 조국 통일 성업을 이룩할 결사의 각오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 있습니다. 노농조위군을 비롯한 민간 무력이 자기 도와 군, 자기 향토를 자체로 지킬 수 있는 혁명적 무력으로 강화되고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그토록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간고분투하여 세계가 경탄하는 불패의 군사강국을 건설한 것은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며 이것은 조국의 강성 번영과 주체 혁명 위협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할 수 있게 한 역사적 공적입니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적 영향이 비할 바 없이 강화되었습니다. 당이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 강력한 총대를 틀어진 인민은 가장 위력한 혁명의 주체로 되는 것이며 이런 인민의 성스러운 위협은 필승불패입니다. 총결기간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전략적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립적 민족경제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경제강국 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인민경제의 주체와 현대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었습니다. 자립경제의 원료, 연료, 동력기지가 강화되고 주요 부분들의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이 갖추어졌으며 공업의 부문구조가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안변청년발전소와 희천발전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중소규모의 발전소들이 건설되고 전망이 좋은 탄광, 광산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주체철 생산체계가 확립되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 생산공정이 꾸려졌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분들의 새로운 생산기지들이 일떠서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새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속에 공장기업소들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고 인민경제의 전반적 기술장비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담보하는 현대적인 기계제작기지들과 전자자동화요 요소와 기구 생산 기지들이 꾸려져 우리의 공업이 첨단 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내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최신 발전에서 혁신적 성과가 이룩되었으며 운수, 건재를 비롯한 여러 부문과 생산 공정들과 기술 장비, 운영 수단들이 더욱 현대화되었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인민생활 문제를 제1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들이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농업 부분에서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와 과학농사의 열풍이 일어나고 32만 여정부의 토지가 사회주의 조선의 땅답게 정리되었으며 1만여 킬로미터의 자연 흐름식 물길이 건설되어 알곡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의 영도 밑에 전국 도처에 일떠세운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양어장, 남세원실과 도서생산기지, 더 넓은 청춘광원들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귀중한 미천입니다. 수산 부분에서 황금의 새 역사를 창조할 때 대한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져 수산업 발전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경공업 부분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 개근과 원료 자재의 국산화 사업이 적극화되어 질 좋은 인민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의 웅대한 건설 구상에 따라 주체적 건축 사상이 구현된 노동당 시대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토대가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사회주의 문화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당의 과학기술 중시 로선이 관철되어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이 자라나고 과학연구 부분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강화되었으며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되었습니다. 우리 믿어온 과학자, 기술자들은 미제와 구추종 세력들이 악랄한 방해 책동을 짓부시고 핵심 기초 기술과 우주 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놀려오는 기적적인 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당의 품속에서 살아난 조선 지식인이 슬기와 재능을 과시하였습니다. 역사적인 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주체 조선의 장한 영웅들인 우리 우주 과학자들은 온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지구 관측위성 광명성 사업 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권위와 위대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계를 높이 떨치었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의 교육중시 사상과 노선에 따라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원격 교육 제의가 확립된 것을 비롯하여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과학기술전당이 21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 최신 과학기술 보급의 중심 거점으로 훌륭히 건설되고 전국 도처에 미래원과 과학기술 보급실들이 꾸려져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의 역마루에로 비약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 보건사상과 정책에 의하여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옹유아동병원, 유경치과병원을 비롯한 현대적인 의료기관들이 꾸려지고 전국적인 먼거리 의료봉사체계가 세워져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가 개선되었습니다. 당의 체육중시 정책에 따라 체육열풍이 일어나고 체육시설들이 개건되었으며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믿어온 체육인들은 올림픽 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주체조선의 영예를 떨침으로써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청결기관 인민군대에서 선군문화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우리 국가의 자랑인 공운국가합창단을 비롯한 예술단체들이 혁명적 진군의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다부작예술용화 민족과 운명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주체문학예술의 성공작으로 세계적인 걸작으로 창작되고 군인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군중문화예술활동이 활발히 벌어져 온 사회의 혁명적 낭만이 차넘치게 되었습니다. 출판보도 부문의 기자, 편집원들과 언론인들은 당정책의 충직한 대변자, 견결한 옹호자, 힘있는 선전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고 혁명의 붓대로 당의 사상과 위협을 충실하게 받들었습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도시와 농촌, 고리와 마을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으며 여러 명승지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져 인민들의 문화생활 조건과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주체사상과 당의 성립용도를 충족으로 받들고 자력갱생 강고분투의 혁명정신과 애국의 열정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천만 군민이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는 소중한 민족의 제보이며 부강조국 건설과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담보하는 고귀한 미천으로 됩니다. 동지들, 청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혁명위협 수행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의 근본 비결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이 현명한 영도 밑에 투쟁하여 온 데 있으며 수령의 혁명위협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여 온 데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혁명위협, 사회주의위협은 수령의 영도 밑에 개척되고 전진해 나가는 성스러운 위협이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위협입니다. 위대한 수령의 영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혁명의 길을 개척하고 전진시켜온 수령의 위협을 대를 이어 변함없이 계승해 나가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데 혁명의 승패와 나라와 민족의 전도가 달려 있습니다. 자수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 역사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당은 혁명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수령의 위협을 옳게 계승하지 못하면 당이 변질되게 되고 혁명의 좌절을 가져오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기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투쟁의 전기간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투쟁하여 왔습니다. 김일성 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혁명위협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십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전인미답에 간구하고 실현에 찬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끄시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고 이 땅 위에 자주, 자립, 자위, 사회주의 국가를 일더 세워 주체혁명위협의 승리를 위한 만년 기틀을 마련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의 밀림 속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싸우시던 역사의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만고풍상을 다 겪으시며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와 위협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셨으며 조국과 인민, 민족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위협을 충직하게 계승하여 조선노동당을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협을 승리한 길로 이끌어오신 탁월한 수령이십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위협을 끝까지 완성하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변혁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었으며 우리 혁명이 유리 없이 존엄하였던 시기에 독창적인 선군혁명으로 혁명의 운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민족 번영의 새 시대, 주체혁명위협 수행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김정일 동지의 혁명생애는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들고 험난한 길을 헤치며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었으며,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촛불처럼 태우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인간의 가장 고귀한 한생이었습니다. 청결기간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현명한 영도 밑에 투쟁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가장 자주적이고 존엄 높은 인민으로 될 수 있었고, 우리 조국은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위엄을 칠 수 있었으며, 우리 혁명은 역사의 폭풍우를 뚫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노동당은 혁명 위협 계승에서 나서는 이런 실천적 문제들을 빛나게 해결하고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협을 충직하게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조선노동당은 혁명 위협 계승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수령의 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는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위협을 대를 이어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시었으며, 수령영생 위협의 기원을 열어놓으시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수령영생의 신념을 안겨주시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확고부동한 혁명적 신념과 도덕의리에 기초하여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협을 충직하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궁수한 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숭엄하게 꾸리고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성을 종종히 모시도록 함으로써 수령님들께서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 인민과 진보적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관철을 위한 투쟁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주고 수령님들의 구상과 뜻을 한치의 뒤틈도 없이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나날이 부강 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 역사가 계속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의 기치, 선군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는 투쟁 과정에 우리 당과 인민은 자수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위협 수행에서 수령이 결정적 역할을 하며, 수령의 위협 계승 문제가 혁명의 운명과 인민의 장래를 결정하는 근본 문제라는 고귀한 천리를 뚜렷이 확증하였습니다. 수집성상에 걸쳐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노동당은 수령복이 있는 존엄 높은 영광스러운 당이며,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빛나게 계승해 나가는 조선노동당은 영원히 필승불패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 앞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만년초석으로 하여 조선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로 전진시키며 사회주의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오신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혁명의 한 길로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사회주의 위협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합니다. 동지들, 사회주의 위협을 완성하고 인민대중의 자수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협, 사회주의 위협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함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 강령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는 일찍이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제시하시고 실현하여 오신 온 사회의 김일성 주의화의 혁명적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심화 발전입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의 자주적 이상과 염원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 속에서 우리 혁명의 주체적 영향은 억척으로 다져지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지위와 영향력은 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의 대결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고 이 땅 후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인민의 라군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며 세계 자주화 위협 수행이 주인공이 되자면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쳐 우리의 정치, 군사적, 경제적 위력을 백방으로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한다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김일성 김정일주의에 기초하여 인민의 리상 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한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 키우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김일성 김정일주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수성을 완전히 실현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심화 발전시키신 주체 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우리 당의 최종 목적인 인민대중의 자수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의 진면모와 그 건설의 합법적 로정, 사회주의 위협 수행의 전 과정에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 방침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위협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혁명이론과 영도 방법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조 변혁해 나가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는 여기에 우리 시대의 완성된 혁명의 지도사상으로서의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특출한 역사적 지위와 백성의 위력이 있습니다.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가며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 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우리는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모든 부분에서 수령님들의 유언을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는 데서 오늘 우리 앞에 나서는 기본 투쟁과업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융성 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 강국입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구상하시고 만년 기틀을 마련해 주신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 위협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제국주의와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단일화하여 수행되는 사회주의 위협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징표를 갖춘 국가 건설을 통해서만 승리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은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적 단계이며 그것은 사회주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 과정으로 됩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높은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투쟁 속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담보하는 정치 군사적 영향과 경제 기술적 문화적 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발휘되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다그쳐 정치 군사 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과학기술 강국과 경제 강국, 문명 강국의 역마루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림으로써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의 기치 밑에 사회주의 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릴 때 대한 우리 당의 총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창조적 활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보유하며 집단주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 나갈 수 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기간 수행하여야 할 개혁혁명의 과업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입니다. 3대 혁명을 통하여 김일성 김정일주의에 기초한 온 사회의 사상적 일체화와 통일 단계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경제 문화 건설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목표들이 달성되게 됩니다. 오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악랄한 사상 문화적 침투와 경제 기술적 봉쇄 속에서 진행되며 우리 혁명의 대가 바뀌고 있는 현실은 사상 기술 문화 3대 혁명을 더욱 철저히 수행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그쳐 제국주의 반사회주의 책동으로부터 우리의 사상과 제도,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고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 자강력 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하여 주체적 영향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혁명정신입니다. 조선혁명의 역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 온 역사입니다. 자강력 제일주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 사상이며, 자강력 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 방식은 자력갱생 강고분투입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우리 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키우고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잘 살고 흥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대와 외세 우전을 배격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력갱생 강국분투의 혁명 정신으로 밀고 나가야 하며, 민족의 수건인 조국 통일도 주체적 영향을 강화하여 우리의 힘으로 이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총 노선과 자강력 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으로 틀어주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며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하는 역사적 위협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과학기술 강국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오늘 우리가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 현 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의 종합적 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징표로 됩니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며 사회 발전에 강력한 추동력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경제기술적 봉쇄를 짓부시고 우리의 자강력을 급격히 증대시키며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주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은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이 세계 첨단 수준에 올라선 나라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에 의하여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분이 급속히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목표는 가까운 앞날에 종합적 과학기술력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이 대열에 당당히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사람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의 애국 충정과 우리 인민의 슬기와 민족적 자존심을 폭발시켜 연대와 연대를 뛰어넘으며 비약해 나가야 합니다. 과학기술 부문에서 첨단 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첨단 돌파전은 현대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주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사상전, 두뇌전입니다. 첨단 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야 나라의 과학기술 전반을 빨리 발전시키고 지식경제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핵심 기초기술과 새 재료기술, 새 에너지 기술, 우주기술, 핵기술과 같은 중심적이고 견인력이 강한 과학기술 분야를 주타격 방향으로 정하고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미 일정한 토대가 있고 전망이 확고한 연구 대상들의 힘을 넣어 세계 패권을 쥐며 그 성과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우주강국 건설 업적을 만년 토대로 하여 우주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첨단 기술이 집합체이며 정수인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해야 합니다. 기계공학, 금속공학, 열공학, 재료공학을 비롯한 주요 부분 기술공학들을 빨리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여러 경제 부문에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초과학은 과학기술 강국을 떠받드는 주체입니다. 기초과학이 든든해야 나라의 과학기술이 공고한 토대 위에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 부분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원리적, 방법론적 기초를 다져나가면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종합적 발전 추세와 사회경제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경제과학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전반적인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고 첨단 돌파의 기적들을 연이어 창조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경제강국 건설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연구 부분에서는 과학기술로 경제발전의 길을 열고 과학기술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 방안과 실행대책을 명확히 세우고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에너지와 철강제, 화학제품, 식량 문제를 비롯하여 현시기 경제강국 건설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합니다. 나라의 긴장한 전기 문제를 해결하며 에너지 보장을 경제장성에 확고히 앞세우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주체철 생산기술을 완성하며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 자재, 설비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다그쳐 나가야 합니다. 농업 생산을 과학화 공업하며 경공업 부분을 현대화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여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다그치고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는 데서 과학기술 부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해서는 인재를 중시하며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인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과학기술 강국을 떠매고 나갈 과학기술 인재 대열을 꾸리고 연구개발 능력을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발전 전략에 따라 과학기술 부분의 연구일꾼수를 가까운 기간에 3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집약적 산업과 현대화된 경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관리인재들을 계획적으로 키우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과학기술 개발 역량을 꾸리기 위한 사업도 잘 하여야 합니다.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 졸업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 근로자로 과학기술 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며 다기능화된 과학기술 보급의 중심기지인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보급망을 형성하여 새로운 과학기술 자료들이 조항에서 말단에 이르기까지 물이 흐르듯이 보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전당과 망으로 연결된 과학기술 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이 과학기술 지식 수준을 높이며 그들이 해당 단위 기술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작전과 지도관리를 바로하고 과학연구개발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국가적 보장사업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작전과 지도에서 전략적 집중성을 보장하며 과학연구기관들이 연구사업을 지각히 분산적으로 하는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첨단 돌파계획, 첨단기술산업화 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전략적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들을 바로 세우고 강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 작성과 수행 정형을 국가적으로 장악 지도하고 추진하는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보급과 도입 사업을 잘하며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새 기술 개발과 도입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게 경제관리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선진 과학기술 성과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제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라의 과학연구개발 체계를 정비 강화하여야 합니다. 전문과학연구기관들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비하고 새로운 첨단과학기술 부분의 연구기관들을 조직하여 핵심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중심을 두고 활동하도록 하며 응용기술 연구는 해당 성중앙기관과 공장기업소의 연구개발 단위에서 맡아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들이 기초과학 연구와 첨단과학기술 개발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공장기업소들이 국가중점기술개발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과학기술적으로 떠밀어 나갈 수 있는 연구역량과 개발단위들을 꾸리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국가예산 편성에서 과학기술 발전 사업비 몫을 체계적으로 늘리며 지방예산과 공장, 기업소들이 기업소기금을 해당 단위의 과학기술 발전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에서 첨단기술 제품 생산기지를 잘 꾸리고 잘 운영하여 연구개발 자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과학기술 중시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과학기술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어느 부분 어느 단위에서나 인재를 중시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역할을 높이며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작전하며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세계를 앞서 나가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두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적극 밀어주어 지식경제 시대의 선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워주며 그들이 과학연구사업에 전심할 수 있도록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온 사회의 과학기술 학습 기풍을 세워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 발전의 담당자가 되게 함으로써 지식과 기술로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지들, 경제강국 건설은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의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 전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지만 경제 부분은 아직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첨단 수준에 올라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으며 인민경제 부분들 사이에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선행 부분이 앞서 나가지 못하여 나라의 경제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이룩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 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들을 자체로 생산 보장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이 바로 사회주의 경제강국입니다.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은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주고 인민경제의 주체와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문제를 확고한 주체적 입장에서 우리 인민의 자주중심과 창조정신, 과학기술의 위력에 의하여 풀어나가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봉쇄책동을 짚으시고 경제강국 건설에서 질적인 비약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는 데서 중핵적인 문제는 원료와 연료, 설비 국산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경제발전에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원료와 연료를 국내 자원으로 보장하는 생산기술공정을 확립하며 첨단 설비를 비롯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기술수단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자체로 생산 보장하여야 합니다. 현대적 기술에 더대하여 기초공업 부문의 주체화 수준을 높이고 나라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효과있게 이용하며 원유를 비롯한 주요 자원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합니다. 에너지 동력 문제와 식량 문제는 인민경제의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집니다. 에너지 생산을 경제장성에 확고히 앞세우는 방향에서 동력기지 건설을 전망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수력을 위주로 하면서 화력에 의한 전력 생산을 합리적으로 배합하고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며 다양한 자연 에너지 원천을 적극 이용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에너지 생산 방식을 개선하며 나라의 경제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날까지 예견성 있게 내다보면서 식량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농업을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 농촌태제와 당의 농업혁명 방침을 식량문제, 농업문제 해결의 대강으로 틀어주고 끝까지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물질적 수요를 국내 생산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부채선 완비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이 요구를 구현하여 모든 경제 부분을 조화롭게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마그네사이트와 규석과 히토류 광물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기술로 세계적인 패권을 줄 수 있는 경제 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실현이 전략적 목표는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지능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무인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세기 산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경제 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근하고 모든 부분을 첨단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합니다. 통합생산체계와 무인조정체계를 확립하고 녹색생산 방식을 비롯한 앞선 생산 방법을 받아들이며 중요한 경제기술 지표들을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 세우고 부단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지식경제의 하부구조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모든 부분에서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과 기술, 지식이 생산을 주도하는 경영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장 기업서들의 생산과 기술관리 공정을 개발 창조형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첨단 기술 산업은 지식경제의 기둥입니다. 정보산업, 나노산업, 생물산업과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을 대대적으로 창설하여 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첨단 기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추적 역할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대로 지향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경제 강국은 생산력 발전 수준과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일 뿐 아니라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낙원이라는 데 그 참다운 면모와 본질적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 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인민 생활에 직접 복무하는 부분들이 발전을 중시하고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노동생활 조건과 물질생활 조건을 마련해주며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을 확대하여 인민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 발전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성 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당면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분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에 당이 새로운 병진 노선을 틀어지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 부분, 기초공업 부분을 정상 궤도에 올려 세우고 농업과 경공업 생산을 늘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전력 문제 해결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 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 거리입니다.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전력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해야 합니다. 전력공업 부문에서 발전소들이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정비 보강하고 기술 개건을 다그쳐 발전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만가동 만보화를 보장하며 전력 생산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전력공업 부문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생산된 전기를 효과 있게 이용하는 것은 긴장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국가적인 통합전력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실속있게 운영하며 교차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해야 합니다. 송배전망을 개건 보수하고 전압단계와 역류를 높여 전력의 도중 손실을 극력 줄이며 송전계통을 점차 유연교류 송전계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풍부한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전력생산기지를 대대적으로 일도 세워야 합니다. 지금 건설 중에 있는 발전소들이 조업기를 앞당기고 대규모의 단층 발전소를 최단 기간에 건설하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밀고 나가 전력 문제 해결의 전망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도시 군들에서 중소형 발전소들을 실용성 있게 건설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풍력과 조수력, 생물질과 태양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을 늘리며 자연에너지 이용 범위를 계속 확대해야 합니다. 석탄공업과 금속공업, 철도운수 부문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석탄공업 부문에서 매장량이 많고 채굴 조건이 유리한 탄광들의 투자를 집중하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여 인민경제에 늘어나는 석탄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탄광들에서 능률적인 재탄 방법을 받아들이고 갱내 작업이 종합적 기계화, 운반의 다양화를 적극 실현하며 선탄공정을 완비하여 질 좋은 석탄을 소비 단위들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탐사와 굴진을 앞세워 확보 탄량을 더 많이 조성하고 새로운 탄광과 갱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금속공업 부문에서 제철, 제강, 압용공정이 기술 장비 수준을 높이며 원료, 연료, 동력 보장 대책을 세워 철강제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철광산들이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전국 합금철, 내화물 생산 기지를 튼튼히 꾸려 금속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현대 야금공업의 발전 추세에 맞게 선진 기술에 의하여 철강제 생산의 기술 경제적 지표를 개선하며 합금강과 규격강제의 품종을 늘려야 합니다. 철도 운수 부분에서 유일사령지휘 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수송조직을 과학화, 합리화하며 규율을 강화하여 철도 수송의 신속성과 정확성, 원활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철도공장 기업소들이 기술 개건을 다그치며 교류 전기기관차와 같은 현대적인 철도 수송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철도망을 더욱 완비하고 철길의 중량화 고속도화를 추진하며 철도 시설과 장비 현대화 관리운영의 정보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기계공업, 화학공업, 건설 부문과 건재공업 부문에서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은 경제발전과 기술적 진보의 기초입니다. 기계공업 부문에서 첨단 설비들을 새로 장비하는 것과 함께 이미 있는 기계 설비들의 성능을 개선하고 유연 생산 세포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며 측정 설비와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계 제작 기술의 최신 성과에 도대하여 세형의 현대적 기계 설비들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설계 제작하고 계열 생산 공정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화학공업 부문에서 생산 설비와 계통을 제때에 정비 보수하고 생산 능력을 확장하며 총매 국산화를 실현하여 주체 비료와 비날론, 기초화학 제품 생산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전력 소비를 줄이고 공해를 없애는 방향에서 화학공업의 기술 개건을 다그치며 국내 자원의 의거하는 새로운 화학제품 생산기지를 전망성 있게 건설하여야 합니다. 전략수행기간 석탄가스화에 의한 탄소하나 화학공업을 창설하고 갈탄을 이용하는 석탄건류공정을 꾸리며 해망철을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공업을 완비하여 메탄올과 합성연유, 합성수지를 비롯한 화학제품 생산의 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합니다. 건설 부분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 건축미학 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선편리 선미학성이 원칙이 구현된 만년대계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도 세워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설계 영향과 건설 영향을 강화하고 설계 수단과 건설 장비, 기공구들을 현대화하며 건식 공법을 장려하고 영에너지와 영탄소 건축 기술, 지능 건축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건재공업 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건재 생산을 전문화, 전통화하며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건재의 다양화, 다종화, 국산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 부분에서 생산 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 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농업 부분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켜 알곡거지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우량 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하며 지방별 품종별 수요에 맞게 종자 생산을 따라 세워야 합니다. 지대적 특성과 자연기후 조건에 맞게 작물과 품종 배치를 바로하고 농작물 비배 관리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선진 영농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기농법을 장려하고 거리형 순환 생산 체계를 확립할 때 대한 당의 방침을 일관성 있게 관철해야 합니다. 축산 부문에서 집짐승 종자와 먹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양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며 수위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워 축산물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군중적 운동으로 벌리고 협동 농장들이 공동 축산과 농촌 세대들이 개인 축산을 발전시키며 어디서나 축산 열풍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과수업이 집약화 과학화 수준을 높여 과일 생산을 늘리며 전국 도처에 건설한 남세원실과 버섯 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농촌경의 종합적 기계화를 본격적으로 내밀어 빠른 기간에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60 내지 70% 수준에 올려 세울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농기계 공장들에서 설비와 생산 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능률 높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사회주의 협동골마다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이 도움이 높이 울리게 하여야 합니다. 협동 공장들에서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이고 영농 공정의 기계화를 통이 크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수산 전선에서 비약을 일으켜 황금의 역사를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당이 제시한 수산물 생산 목표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과학수산이자 물고기잡이 실적입니다. 수산 단위들에서 고기뼈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기상예보, 해상지휘, 물고기 가공체계와 설비, 전력감시체계, 배수리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며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적극적인 어류전을 벌려 물고기 태풍을 안아와야 합니다. 양어에서 노력절약형, 물절약형 방법을 받아들이고 바다 양호, 그물 우리 양호를 논리 전개하며 바닷가 양식 면적을 늘리고 양식 방법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공업 부분에서는 공장들을 지식경제 시대의 본보기 공장으로 꾸리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며 생산을 활성화하여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새 제품 개발과 질 제고의 힘을 넣어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경공업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지방들에서 역사적인 창성연속회의 정신을 구현하여 자체의 힘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작전을 주도 세밀하게 하고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 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적 악영향을 일으켜야 합니다. 국토관리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산림복구전투를 면차별 계획대로 근기있게 내밀어 나라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양면장들을 실리있게 꾸리고 나무모 생산을 앞세우며 곤대와 이민이 모두 떨쳐나 나무 심기와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환경보호사업을 개선하여 나라의 자원을 보호중시시키며 대기와 강하천 바다오염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대외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일변들을 없애며 가공품 수출과 기술무역, 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구조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합영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실리있게 조직하여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개발구들의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여야 합니다. 경제강국 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은 요령주의, 형식주의, 패배주의와 단호히 결별하고 당과 인민 앞에 경제사업을 책임진 주인답게 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국가경제개발 전략과 단계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며 그 짱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내각은 중심거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제 전반을 활성해 나가는 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작전하고 지휘해야 합니다. 내각 책임제, 내각 중심제의 요구대로 나라의 전반적 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모든 경제부문과 단위들이 내각의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해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전략을 잘 세우고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장발적으로 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기업체들이 부여된 경영권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경제강국 건설은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거창하고 보람찬 사업이며 그 전망은 낙관적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과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기어이 인민의 만복이 꽃피나는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일떠세워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일떠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주요한 목표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문명강국은 사회주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 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을 다그쳐 전체 인민을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의 힘 있는 담당자로 키우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문명은 교육 수준에 의하여 담보되며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최근 연간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교육 체계와 내용,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서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었지만 아직 전반적 교육 수준, 특히 중등 일반 교육 수준은 당에서 바라는 요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세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높은 창조적 능력과 고상한 도덕 풍모, 건장한 체력을 지닌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인재 강국화,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를 실현할 수 있게 교육체계를 더욱 완비하여야 합니다. 중등 일반교육기관 학생들을 혁명적 세계관에 골격이 서고 완성된 중등 일반 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현대적 기술을 지닌 나라에 쓸모있는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정체계를 완비해 나가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과 학생들이 개성에 따르는 교육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실수 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인재에 대한 요구성과 기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에서는 학술형 인재와 실천형 인재 양성이 목적에 맞게 학제를 합리적으로 정하며 연속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세계적인 학자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해야 합니다. 직업기술교육체계도 계속 완비해 나가야 합니다. 사범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역별 종합대학의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소속시켜 교육과학 역량과 교육설비들을 교원 양성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요 대학 교육학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교원들이 높은 교육학적 자질을 지니도록 하며 교원 재교육 사업에 힘을 넣어 교원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전민과학기술 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들을 늘리고 교육 수준을 높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고등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원격 교육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며 텔레비전을 비롯한 대중보도수단을 통한 교육도 잘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일생 동안 배우면서 우리 국가의 번영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중등 일반 교육에서는 정치사상 교육을 앞세우면서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체득하고 지적 능력과 응용 능력, 자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정안을 개선 완성하며 실험 실습과 기능 훈련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중등 교육 수준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학들에서는 학생들이 지적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키며 새롭고 쓸모있는 지식을 더 빨리 체득하고 활용할 수 있게 교육 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부문별, 지역별 종합대학과 직업기술대학들에서 해당 분야의 능력 있는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게 교육 강령을 바로 세우고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 가르쳐주신 깨우쳐주는 교수 방법을 모든 교육 단계에 철저히 구현하여 기초교육과 전공교육, 과학기술교육을 지식 전수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창조적 능력을 높이는 대로 확고히 지향시켜 나가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습 열의를 높일 수 있도록 실력평가 방법을 개선하며 대학 졸업생들이 해당 전공 분야의 현장에서 일정 기간 일하면서 전문가 자격과 기술 자격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 교육 부분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리며 전 사회적으로 교육 부분을 적극 도와줘야 합니다. 대학과 각급 학교들의 전자도서관과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 실험실습기지들을 잘 꾸리고 활발히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대학들을 세계적인 인류급 대학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교육과 과학연구의 중심기지, 국제학술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복원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련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는 누구나 병치료에 대한 근심 걱정을 모르고 건강한 몸으로 일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입니다. 우리는 보건사업을 발전시켜 인구의 평균 수명과 전염병 예방률을 비롯한 보건지표들을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 세우며 인민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철저히 관찰해야 합니다. 보건 부분에서는 위생방역기관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전염병을 막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며 예방원식 의료봉사를 잘하여 병 걸린율을 극력 낮춰야 합니다. 의사 담당 구역제를 강화하여 담당 의사들이 가정세대들과 노동현장들에 들어가 주민들과 근로자들이 연령별 체질적 특성에 맞게 각종 질병들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건강관리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대의학 발전 추세에 맞게 앞선 진단, 치료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먼거리 의료봉사체계를 완비하고 구급 의료봉사를 비롯한 의료봉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의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보건 부분에 대한 물질적 보장 사업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보건 실천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새로운 의학과학기술 분야를 개척하고 고려의학을 과학하며 최신 의학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약공장과 의료기구 공장들을 현대화하고 효능 높은 의약품과 첨단 의료설비, 기구, 의료용 소모품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여야 합니다. 군인민병원들을 해당 지역의 의료봉사 거점답게 꾸리고 리민병원 진료소들에 대한 물질적 보장사업을 잘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체육강국을 건설하는 것은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체육강국은 체육으로 명성을 떨치며 체육으로 흥하고 강대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체육강국 건설을 다그쳐 국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슬기와 기계를 키우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빛내야 합니다. 전문 체육 기술을 빠른 시일 안에 세계적인 높이에 올려 세우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며 체육의 과학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체육 부분에서는 훈련을 강화하고 우리식의 우월한 경기 전법들을 완성하며 국제 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 전환을 연이어 창조하여 아시아의 패권, 세계의 패권을 쥐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 체육사업을 개선하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끓게 해야 합니다. 체육의 과학화는 체육강국건설의 주동력입니다. 훈련과 경기는 물론 후비육성과 체육기자재 생산에 이르기까지 체육 부분의 모든 사업을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진행하며 조선사람의 체질적 특성에 맞게 체육과학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전면적 개화기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사람들이 올바른 혁명관과 인생관,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 풍모를 지니고 혁명과 건설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며 사회의 문명을 선도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체혁명위협 수행이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선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다계단으로 변이 나고 모든 부분이 말리마의 속도로 내달리고 있지만 문학예술 부분은 아직 온 사회를 혁명열, 투쟁열로 돌격해 하고 천만 심장에 불을 다는 훌륭한 문학예술 작품들을 많이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학예술이 근본 사명은 전체 인민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심어주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주체혁명위협을 추동해 나가는 것입니다. 문학예술 부문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명작 창작으로 수령을 옹이하고 혁명을 보위하며 당의 척후대 나팔수로 복무해온 전세대 문예 전사들이 투쟁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당을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사상전선의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 문학예술 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들의 영광찬란한 혁명 역사와 불멸의 업적, 고매한 풍모를 깊이 있게 형상한 명작, 역작들을 창작하여야 합니다.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사상 정신적 양식을 주고 그들을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소설과 시, 영화문학, 극문학 작품들을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영화예술 부문이 하루빨리 침체에서 벗어나 새세기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킴으로써 문학예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대예술 부문과 미술 부문에서는 당의 문예사상과 이런 미학관이 구현되고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으며 인민들이 좋아하는 명작들을 창작, 창조하여야 합니다. 군중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벌려 예술의 대중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사회주의 건설이 들끓는 전투장 마다에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힘있게 울려 퍼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사회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제국주의 사상 문화는 사람들이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고 사회주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독소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악랄한 사상 문화적 침투 책동을 혁명적인 사상 문화 공세로 짓부시며 우리 내부의 이색적인 사상 문화와 변태적인 생활 양식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우리의 사회주의 민족 문화가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며 적극 살려나가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의 민족적 정서와 아름답고 건전한 사회주의 생활 기풍이 차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도덕기강이 해이되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고 사회주의 사상과 제도, 전통을 고수할 수 없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스승과 우사람을 존경하며 동지를 사랑하고 가정과 집단의 화목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보편하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고 특히 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확고한 풍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문명강국이 체모에 맞는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야 하겠습니다.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의 극장과 문화회관, 체육관을 비롯한 문화체육시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고 공원, 유원지, 명승지들을 잘 꾸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해야 합니다. 동지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다그쳐 우리의 위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합니다. 강력한 정치 군사력은 나라의 존엄과 힘의 상징이며 반제 대결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입니다. 정치 군사적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야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경제 문화 건설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조국 통일 위협도 앞당겨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정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사회주의 건설의 중심 과업으로 계속 확고히 틀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정치 사상 강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정치 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해야 합니다.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국가 정치 제도의 우월성과 공고성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 정치 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인민 대중이 정치적 자주성을 철저히 보장,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이 모든 활동이 인민 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사업으로 일관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들이 국가관리와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며 국가집단을 위하여 보람찬 삶을 빛내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과 안전한 노동조건, 충분한 휴식조건을 보장하고 최대한의 사회적 혜택이 차려지게 하여 누구나 사회주의 제도를 참된 삶의 품으로 여기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초등학원과 중등학원, 육아원과 애육원, 양로원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온 아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이 국가의 보살핌 속에 근심 걱정 없이 생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들이 사회주의 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준법 교양과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를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합니다.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우리 당의 생명력의 원천이고 사회주의 불패성의 담보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 김정일 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 우리적으로 굳게 단결하며 오직 우리 당밖에는 모른다는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당을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일심 단결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 우리 당을 맨 앞장에서 결사 옹의하며 당의 혁명 위협 수행에서 적후대의 용족 기상을 떨치도록 해야 합니다. 당 근로단체 조직들과 전공기관들은 모든 사업을 일심 단결을 강화하는 데 지향시키고 복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일꾼들은 사람이 운명문제,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문제들을 심중히 대하며 사람들이 아파하는 문제, 사업과 생활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 세워야 합니다. 사법, 검찰, 안전보위기관 일꾼들은 우리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온갖 책동을 제때에 적발 분쇄하여 선군혁명 노선을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으로 틀어주고 군사강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장기적이고 첨예한 대결 속에서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이루게 나가자면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혁명무력, 국방력 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혁명무력, 국방력 강화 발전이자 우리 당의 강화 발전이며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은 혁명무력, 국방력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인민군대는 조선노동당의 군대이며 사회주의 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돌격대입니다. 전군 김일성 김정일 주의와는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군 건설의 총적 임무입니다. 전군을 김일성 김정일 주의와 하여 인민군대를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 수 있는 무적의 백두산 혁명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당의 영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이며 인민군대 안에서는 오직 당의 사상과 숨결만이 맥박쳐야 합니다. 인민군 장병들은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당 중앙과 영원히 사상과 뜻, 운명을 같이 하는 진정한 혁명동지, 혁명전우가 되어야 하며 당 중앙을 결사보위하는 천겹만겹의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인민군대 안에 당의 명령 이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명령 지시를 무조건 결사 관철하는 혁명적 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를 쌍기둥으로 틀어지고 당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전군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일색화되고 불굴의 신념과 도덕 우리로 굳게 뭉친 전위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조국을 철벽으로 지키며 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훈련의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를 기본 종자로 틀어주고 백두산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우리 당의 군사 전략 사상과 전법으로 무장하고 극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전투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일당배의 싸움꾼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와 남조선 호전 세력이 무모한 전쟁 도발 책동에 대처하여 고도의 격동 태세를 견지하며 적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항일 유격대식 부대지휘 관리 방법을 구현하여 칼날 같은 군기를 세우고 정규화적 면모를 철저히 갖추며 군인 생활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오중읍 7년대 칭호 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년대로 전화의 근위부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주력군 돌격대의 위력을 계속 높이 떨쳐야 합니다. 조선인민 내무군은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칼을 더욱 날카롭게 펴려야 합니다. 조선인민 내무군은 엄격한 명령지휘체계와 강철 같은 군기를 확립하고 당과 사회주의제도, 인민의 생명재산을 노리는 계급적 원수들과 적대분자들이 준동을 맹하단계에서 무자비하게 진문기에버려야 합니다. 인민보안기관들이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자기 지역과 관내를 사건, 사고가 없는 안정지역, 안정관내로 만들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국방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운명,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무장장비가 비상이 현대화되어 전쟁 양상이 달라지고 조선반도의 정세가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현실은 무장장비 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 부문에서는 국방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높이며 그에 더대어 조국 통일대전의 진군기를 열어젖길 정밀화, 경영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식의 현대적이고 위력한 주체 무기들을 더 많이 연구 개발해야 합니다. 국가 반항공 방어 체계를 보다 높은 전략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반항공 경보 체계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각종 대공 화력 수단들로 전국을 그물처럼 뒤덮게 하여 조국의 영공을 여세화해야 합니다. 국방공업 부분에서는 전화의 군자리 노동 계급을 따라 배우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수령결사홍의 정신, 조국수호 정신, 자력자강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온 사회 군사중시 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이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국주의자들과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자들을 경멸하고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민항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노농조위군과 붉은 청년군의대 대원들은 전투 정치훈련을 강화하여 그 어떤 전투 조항 속에서도 자기 앞에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정치 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해야 합니다. 민간 무력 부분에서는 체계와 지휘체계, 반항공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방어시설을 튼튼히 구축하여 자기 고향과 마을, 일터를 믿음직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과 힘을 믿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 위협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